자녀들만의 은밀한 취미생활 보이즈럽. 왜 하필 봐도 BL을 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BL보는 못 말리는 BL러들이 모였다. 이제 음지에서 벗어나 양지에서 대놓고 수다 떨고 싶은 BL 동인들의 방송 그래도 BL 그 첫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문을 연 저는 개다리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에 대해 소개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자면 BL이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양지로 나온 지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L 작품을 메인으로 이야기하는 방송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BL 컨텐츠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은 상업과 비상업 상관없이 BL이면 무엇이든 소설이든 만화든 2차 창작물이든 장르 상관없이 저희가 관심 있는 BL에 관한 어떤 것이든 다양하게 두루두루 수다 떠는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저와 함께 방송을 쭉 진행해 주실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앉아 계신 순서대로 호연님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래님에게 낚여서 방송하게 된 그래도 BL 진행자 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낚여서. 저는 BL러도 아닌데 재밌을 것 같아서 개다래님께서 순순히 낚여서 방송을 하게 된 그냥 일반 애니메이션 보는 덕후인 BL 얘기를 할 그래도 BL 진행자 망쿠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시간인 파일럿을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여자들은 뭔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닉이 뜻하는지 감도 안 오시고 도대체 처음 듣는 애들이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소개 먼저. 네, 좋습니다.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다래고요. 왜 개다래예요? 왜죠? 개다래인 이유는 개다리가 고향이 마약인데 저희 방송이 동인녀들의 마약 같은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열망을 담아서 개다래로 치웠습니다. 네. 그리고 BL 입덕한 기간은 몇 년 안 되고요. 약 4, 5년 됐고 사실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연차도 얼마 안 되는 뉴비가 이렇게 일을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향은 딱히 가리는 것 없고요. 잡식이고 현재는 현생을 살아가는 이유, 월급을 받으려는 이유 중 한 가지가 BL인 흔한 지나가는 동인녀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시작한 김에 오래오래 즐겁게 방송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이전 프로젝트 할 때 개다리님이랑 잠깐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팀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개다리님이 혹시 BL 좋아하냐고 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동지인 걸 알게 되고 가끔 BL 이야기를 하는 사이로 발전이 됐고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그걸 알아봐요? 부녀자들끼리 서로 알아보는 뭔가 띠리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개다르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신저가 와가지고 같이 방송하자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엄청 황당하셨을 것 같아. 맞아요. 좀 황당했어요. 근데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저의 취향은 저도 가리는 거 없이 거의 다 보는 편이고 제 유일한 지뢰는 부자 자본지인데 형제는 괜찮습니다. 멍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 닉은 망쿳이고요. 망쿳은 망고스틴이라는 의미입니다.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BL을 딱히 보진 않고 그냥 개다래님과 회사 동료고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끼게 되었습니다. 고인물인 두 분과 다르게 저는 약간 일반인의 시선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저 고인물 아닌데요. 호야님이 고인물입니다. 저는 정말 얇고 넓게 간간이 비애를 파기 때문에 고인물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아마 제가 쓴 돈보다 개다리님이 비엘에 쓴 돈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 느낌은 둘 다 두 분 다 엄청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크님 기준에서는 그렇긴 하겠는데 네. 어쨌든 각자 소개가 끝났고요. 우리가 그래도 비엘 방송인데 첫날부터 소개만 하고 끝낼 순 없기 때문에 서로의 BL에 대한 얕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해요. 사실 저희가 두 번째 녹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작품으로 꾸미려다가 망해가지고 그렇죠. 왜 망했었죠? 죄송합니다. 개나래님이 열정이 엄청나셔서 주동자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무덤작 리스트를 이제 적어오라고 했는데 거의 막 12개였나? 막 거의 어쨌든 두 자리 숫자를 가져오셔서 그걸 다 설명을 해주셨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BL에 대한 얘기 뭐 해볼까요? 우리 무덤작이랑 추천작은 다음에 한번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추천작 말고 두 분이 처음 보신 BL은 어떤 것이었나요? 호혜님부터? 저는 BL이라고 할 만한 걸 맨 처음 접한 거는 중학교 때인데요. 친구가 뭐 아이돌의 팬픽을 저한테 영업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저렇게 뭐 뭐든 이렇게 찾아보다가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BL을 덕질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봤던 BL 만화는 얼음요괴 이야기인데 이건 또 동네에서 벼룩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얼음요괴 이야기를 사게 되면서 동네 그렇게 BL 만화는 그렇게 보게 됐고 좋은 동네네요. 그렇게 좀 BL 동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습니다. 왜 망해요? 망했어요. 내 인생. 개나래님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전 회사분이 팀원분이 드시로 그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드시로 입덕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처음 접한 게 이제 듣는 거라서 처음 듣는 BL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서 이제 수렁에 빠졌는데 아 수렁이 수렁 영원히 헤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탈덕은 없다 그게 야의 밤바다의 그 네. 그앤돌린님 작품인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드시라고 하셨는데 BL을 읽어주는 거예요? 뭐 오디오북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성우들이 드라마로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디오 극장인데 같은 건데 BL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9금으로. 신기하다. 그런 게 있구나. 씬 괜찮아요? 아니, 어떤 거요? 메이데이. 아니, 당연하죠. 근데 믿고 듣는 야입니다. 그 일들만 하군요. 그 메이데이보다 페이데이가 더 쩔어요. 아빠춤은 참 행복합니다. 페이데이는 뭐였죠? 메이데이 외전이요. 재밌어요. 그렇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이라는 건 뭐죠? 너무 날카롭다. 배드신을 신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새로운 영어. 그럼 처음 접한 BL 말고 구매한 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통 접하는 건 지인에 의해서고 이제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 건 이제 가지고 싶다? 소장욕이 생겼다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호야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넘어간다. 저는 맨 처음에 광고 보고 신간을 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광고? 그 이제 작가님들이 판매하실 때 광고글을 쫙 올리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판매점 광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신간 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장터에서 맨 처음에 샀던 거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장터에서 찾아다녔던 작품이 담적단님 깨진 거울도 세상을 비춘다 였는데, 그때는 성인동 처음 가입하고 후기 같은 거 좀 보다가 취향일 것 같아서 되게 사고 싶었었는데, 이미 판매된 지가 좀 된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중고로 시장을 잘 뒤지다가 열심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게 됐는데, 그때 판매자분이 끼워서 파셨던 게 담적단님 또 다른 작품인 추적이었는데, 그거는 1권짜리로 단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얼떨결에 사게 돼서 읽었는데 그것도 좋았어가지고 읽고 되게 좋았던 기분이 납니다. 팔아주셨던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동인지를 그 13님이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좀 닉네임이 특이한데 그분 이제 악이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참 글을 야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랑 같이 이제 네르시오님 책을 낙권으로 샀는데, 이제 그게 제가 처음 산 동인지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북도 활발하니까 이북 쪽도 얘기를 하면, 그 드시 영업하신 분이 또 추천하셨는데, 아 그분이 나를 대단하셨네요. 영업력이 엄청나. 왜 영업회사에 안 다니시지? 어쨌든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렇죠. 물귀신처럼 같이 가자. 그분 말에 의하면 그냥 이제 던졌는데 금광이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 페이지에 문화무님이라는 그 네. 웹툰 작가분이 있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 사장님의 고뇌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제목이 너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드시도 빠지고 그러면서 소설도 같이 빠져가지고 막 사들이느라고 돈이 이제 막 통장이 돼가지고 엄청 강화했는데 뒤가 너무 궁금해서 결국에는 결제를 해서 봤던 이제 최초의 BL 이북 작품이에요. 사장님의 고뇌. 사장님이 게이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구나. 낙권?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낙권도 같이 구매하셨다고. 낙권은 어떤 거예요? 그게 동인 쪽 장터 룰인데, 그게 메인권 낙권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작품은 메인권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낙권은 이제 붙여서 파는데, 프리미엄을 맡고 신입 작가님이나 이렇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그런 거를 이제 좀 원활하게 사서 다들 볼 수 있게끔 생긴 룰이에요. 안 좋다. 그러면 그 유명한 작품만 팔리고 서로 그것만 보게 돼서 독과점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프리미엄 같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낙권이 많이 붙으면 결국 비싸게 사야 되니까 막 본 메인권은 한 4권이나 3권밖에 안 되는데 낙권이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저 낙권 한 권에 12권짜리도 사봤어요. 메인권은 근데 그건 진짜 너무 구할 수 없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낙권으로 산 것 중에 또 너무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파시는 분은 그냥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 파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또 너무 재밌어서 무덤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제가 낙권으로 사지 않았으면 안 샀을 책이니까 또 긍정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동인 쪽 장터라고 하셨는데, 동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동인지는 왜 동인지라고 하는지, 뭐 BL은 일단 주류 문학은 아니니까 BL은 다 동인지인지, 약간 동인이라는 말 자체도 좀 잘 모르겠고 막연한데 어떤 거예요? 이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창작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을 동자인 한자를 써서 네. 그래서 이제 가틀동 사람인 이렇게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런 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BL에서는 이제 동인은 BL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걸 텐데. 네. 여기서 발간된 창작지를 동인지라고 하고, 네. 뭐 세부적으로는 1차, 2차, 3차 창작이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저희 방송은 1차 창작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니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러면 2차까지 가면 그냥 애니 오덕 정도 할 수 있어요. 덕후 방송. 하이트까지 간다고. 괜찮은데.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아, 그렇죠. 다 알기 힘드니까. 네. 너무 저희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저희가 망쳐보인 망쿠님에게 추천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망쿠님도 BL을 저희가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망쿠님한테 동급생 추천합니다. 그거 아 좋죠 그거. 아 동급생 저 되게 그 야한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연씨 게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요즘 거예요. 되게 옛날 게임. 나카무라 아스미코님의 BL 만화인데 이제 소프트 BL에 가깝고 그림이 유려합니다. 만화책인가 봐요. 그림. 그렇습니다. 만화책이에요. 애니도 있고 네. 극장에서 개봉하기도 했었어요. 네. 저는 보러 갔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요? 네, 네. 했었어요. 우와. 메가박스에서 해줬습니다. 메가박스는 그럴 수 애니플렉스, 있어. 애니플렉스에서. 이거 다 삐처리. 아니 삐처리 할 필요 없다고. 메가박스 덕후, 덕후들을 위해 주는 메가박스에서 그쵸, 해줬어요. 그쵸 알고 있죠. 러브라이브 알고 있습니다. 저 친구랑 매주 갔어요. 매주 갔어요. 굿즈 다 모았어. 보러 갔는데 뒤에 남자분이 있었어. 아저씨가. 근데 그분은 그 동급생이라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안타깝다. 아무튼 저는 동급생을 추천합니다. 네. 별로 추천은 그 받았네. 소프트 BL이라서 네. 야하지도 않고 네. 뽀뽀 정도 나오니까. 야한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약간 장르 자체가. 아니 그냥 소년들의 청춘물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개다리님은? 저는 그 아까 말한 카카오 페이지의 사장님의 권에 추천합니다. 이것도 이거 근데 외전만 좀 야하고 극장까지 그냥 개그물이니까 가볍게 보실 수 있어요. 개그물. 카카오 페이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카카오 페이지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맞아, 제일 크다고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리디북스보다 조금 더 진입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맞아. 그렇긴 하죠. 카톡 깔려 있으면 거의 다 하니까. 신기하다. 무료로도 많이 풀고. 네, 그럼 앞으로 저희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개다리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읽은 거 아니면은 주로 조아라나 이북 쪽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종이책 소개자라서 주로 종이책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북이랑 종이책이랑 계속 형평성에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취향은 없는데 메이저 취향 아닌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최종 목표는 망쿠님의 BL로 끌어들이는 것이 저의 언태한 야망이 목표입니다. 네, 개다리님 희망 잘 들었고요. 저는 제 일반인 캐릭터를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필요 없는데. 네, 이렇게 오늘 호연님, 망쿠님과 함께 자기소개와 간단하게 BL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각자 첫 방송 녹음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긴장되고 지금 목소리도 계속 가라앉고 좀 떨리고 회사 면접도 이렇게 긴장 안 됐는데 민망하네요. 호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녹음에 비하면 제가 그래도 두서가 있게 말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취향에 맞춰서 맘껏 잼나게 BL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가님 중에 호야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인물이고요. 쓰다 보니까 호야를 쓰게 된 것이라서 혹시 오해 있으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망쿠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새로운 컨텐츠?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듣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서 많이 흥미 가져주세요. 그냥 재미만. 네. 저희 그래도 BL은 앞으로 한 해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방송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천추세인이라는 작품을 할 예정입니다. 두 분이 정하셨고요. 엄청 유명한 작품이라고 첫 시간에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아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드라마 CD 트레일러 들어보시고 방송 들으시면 좋겠고요. 서로 감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름 재밌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비방이 아닌 의견이나 감상 멘션 주시면 참고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팟빵이나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모든 의견 달게 받고요. 비방 말고요.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BL에 대한 여러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일럿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